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17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회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인사들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국제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이며 국회의원인 마다부 꾸마루 네팔 전 네팔 정부 수상, 공동위원장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 국제민주단체의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